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하게 만드신 기적의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비유로 가르치신 것이 끝난 직후에 나오는 첫 번째 기적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이 비유의 하나님 나라 비유의 핵심은 지금 현재 당장 내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게 보이는 그거, 보잘것 없어 보이는 그것이 마지막 날에는 결정적인 것이 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비유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우리가 볼 때 지금 시시해 보이지만 그것이 그 마지막 때, 네, 그때 가장 중요한 어떤 것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사건은 이미 하신 그 말씀, 비유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리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제자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갈릴리 바다는요 보통 밤에는 그렇게 바람이 크게 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밤에 엄청난 이례적인 거센 폭풍이 불어왔던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사실 잘 따지고 보면 이 제자들의 대부분은 어부 출신이죠. 다시 말해서 수십 년간 어부 활동을 통해서 그 바다에 대한 이해를 빠삭하게 하고 있었고 또 나름 어떤 위기 속에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들, 지혜와 경험과 모든 것들이 축적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치 못하고 예상치 못했던 어떤 거센 그리고 절대절명의 위기가 앞에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지식, 경험, 어떤 삶의 노하우 이런 것들이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 어마어마한 제어할 수 없는 그 광풍 앞에서 이들의 그 직업도 지식도 어떤 노력도 힘도 그 어떤 것도 그 서로 협력해서 뭐 이루는 그 어떤 것도 그들을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 그분이 그들을 살렸죠. 아마 이들은 바다에서는 자신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 상황에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오직 함께 하시는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를 아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대체로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고 내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가 이것을 생각합니다. 내 형편이 나아지고 병이 낫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삶이 좋아지는 거 그것을 자꾸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좋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그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참된 믿음은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내 형편과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 예수님께 관심을 쏟게 되는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당하신 그 모든 문제들을 보면서 아 우리가 얼마나 불의한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고 그런 죄인인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두게 하게 하는 거, 그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을 하는데 대부분 한국교회는 회개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한국교회의 문제가 회개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진짜 문제는 뭐냐면 회개할 자격도 없는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하는 것. 자기가 멸망받아 마땅할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가 심판받아야 되고 멸망받아야 되고 영원한 지옥이 합당하다는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신을 죽어 마땅한 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여러분들 대학교에 합격한 게 기쁩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기쁩니까? 내 월급이 올라가는 게 기쁩니까? 내 재산이 축적되는 게 기쁩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 그 사실이 기쁩니까? 연애를 하고 사람을 만나고 그게 더 기쁘죠. 예수님을 믿는 그것보다. 그 왜 그럴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자신을 살아야 될 자로, 마땅히 행복을 누려야 될 자로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얘기하죠. 인생은 행복을 위해 사는 거라고. 과연 그런데 그 행복이 합당한 자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행복을 누리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만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나를 살아야 할 자로 생각하는 거, 그것이 여러분들 믿음이 없음이에요. 내가 잘 돼야 되고 내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 여러분들 그것이 믿음이 없음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38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네, 여기서 고물은 배 뒤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다시요.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죽게 된 것, 이 죽게 되었다라는 이 단어가 원래 의미로는, 원어적인 의미로는, 네, 멸망하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왜 멸망당하는 것을 왜 내버려 두십니까? 지금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 단어가 똑같이 쓰여진 그 구절이, 예수님이 얘기하신 그 구절이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8장 35절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찾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8장 35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오는 잃을 것이요라는 이 단어가 아까 이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멸망하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럼 다시 좀 이렇게 의역을 해볼까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기를 원하면 그 사람은 멸망할 거다. 그런데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멸망하는 자리로 가게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 가세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죠? 그렇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죠?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그 사람을 멸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나와 복음을 위해서 멸망하는 자리에 간다, 가면 그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찻길에 뛰어들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닌 거죠. 나와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그분의 복음, 그분이 누구시고 무엇을 하셨는가를 보면 내가 멸망받아야 될 죄인임을 분명하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 자로 자기를 인정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얘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이 진짜 복음으로 안 다가오는지 아세요? 복음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기쁜 소식으로 왜 안 다가오는지 아세요? 그거는 내가 정말 그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심각한 죄와 그 저주와 심판 안에 놓여 있는 자임을 모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타협하는 거죠, 다른 것과. 여러분들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죠?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날 도와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않게 해주어야죠. 배가 가라앉지 않게 해줘야죠. 아니 애초에 이런 일이 이런 위험에 빠뜨리면 안 되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내 문제를 해결해 준 분으로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이러한 식의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나를 향한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해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을 단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신자가 위기에 처할 때 도와주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분명히 도와주셔요. 하지만 여러분들 분명 아셔야 될 것은 모든 신자가 기대하고 원하고 바라는 그런 방식으로 그런 기대로 하나님이 돕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위기에서 건지시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마치 버려두는 것처럼 방치하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는 헤롯에게 잡혀서 바로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잡혔다가 풀려났어요. 야고보가 더 못났기 때문이었습니까? 베드로가 더 훌륭했기 때문이었습니까? 그게 아니었죠. 다 각자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선하신 그 뜻이 있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오던 풍랑도 나를 비켜갈 것이라고 여러분들 기대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인 거예요. 신앙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탄 배에 예수님이 분명 함께하고 계셨죠. 그러나 풍랑은 제자들을 위협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겪는 신자의 우리 삶의 현실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은 이들이 애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의문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였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거에 대한 의문을 갖고 그에 대한 대답을 발견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길이에요. 그것이 제자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하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이런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라고 한다고 할 때 이것은 우리의 사실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기대하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일은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 하나님의 선한 일은 나에게 나쁜 일이 비껴가는 거,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도와서 우리가 원하는 길로 인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풍랑이 있어도 잠잠케 하시는 것도 예수님의 뜻이고 그 풍랑 속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셔서 죽게 하시는 것도 예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이러한 믿음은 풍랑에 있을 때 아, 내가 죽게 됐는데 왜 하나님 날 안 돌봐줍니까? 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풍랑에서 이 풍랑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은요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잘 되냐 안 되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자로 살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믿음의 세계가 별로 반갑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믿음의 세계는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이 전혀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하찮은 것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멸시하고 배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 하찮게 보이는 이러한 믿음의 세계가 장차 새들이 깃드는 그런 큰 나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믿음이란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 또한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하면 도와주는 분으로만 생각한다면 그 역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자에게 참된 믿음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은 바로 이런 의미의 책망인 것이죠. 이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지금 성경에 보니까 네, 36절에 보세요. 뭐하고 계세요? 네, 주무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나의 고난과 환난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듯하게 보여지십니다. 그 어떤 풍랑도 우리 예수님을 깨우지 못했던 것이었죠.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너무나 피곤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던 그 삶이 예수님의 세계가 바로 그 어떤 풍랑에도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고요한 세계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천국인 거죠. 예수님의 몸은 이 세상에 있었지만 그분의 마음은 항상 천국에 있었기 때문에 풍랑도 예수님을 흔들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예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로 제자들을 인도하고자 하셨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런 의미로 왜 무서워하느냐라고 꾸짖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4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들,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해결돼서 죽을 지경 이런 문제가 생겨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사람들은 반응하죠? 대부분은 기도했더니 해결됐다. 역시 기도가 최고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을 보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제자들은 어떠한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자기를 두렵게 했던 그 풍랑이 잠잠해졌다라는 것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에게 관심을 두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풍랑으로 인해서 제자들에게 일어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분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 얄팍한 알미 사라지고 과연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물음으로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들의 변화예요.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기대하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지워지고 새롭게 예수님이 누구인가? 라는 물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풍랑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 새로운 관심을 갖게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모든 마음을 쏟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견딜 수 없는 환난과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참된 신자는요, 풍랑처럼 다가오는 그런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나를 이러한 길로 인도하시는가? 라는 물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길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라고 진짜 질문을 던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하나님이 동행하는 증거가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큰 바람과 바다를 한마디 말씀으로 잠재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풍랑을 보고 놀랐던 것보다 더 크게 놀라게 됩니다. 평범한 사람에게서는 기대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어떤 신적인 능력을 예수님에게서 보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큰 두려움과 경외를 갖게 되었습니다. 큰 폭풍우가 대표하는 그 어마어마한 자연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어요. 그런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자연을 통제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됐고 보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 그 자연보다 그 크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잘하면 상 받고 내가 못하면 벌 받는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예수님을 이렇게 작게 만들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냥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분으로, 내가 어릴 때 도와주는 그런 분으로만 작게 볼 수 있냐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계획과 논리에 따라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저 무지막지한 아무 감각이 없는 무감각한 그런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폭풍우와 같지 않으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축복인 것이죠. 그분은 놀라운 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후에 이 제자들은 더 이해하지 못할 그 놀라운 사건으로 초청을 받습니다. 얼마 뒤에 예수님은 멸망받아 마땅할 우리들을 대신하여서 스스로 그 멸망을 취하러 가십니다. 자신의 멸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는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아둥바둥 살려달라는 우리와는 달리 멸망을 받아야 될 그 어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그분께서 그 멸망의 길을 스스로 취하셔서 가신다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를 안다면, 믿는다면 우리는 이 제자들보다 더 크게 놀라야 할 것이에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가지신 분,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신 분, 자연을 다스리시는 그 권세를 가지신 분, 그분이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멸망받으셨습니다. 그리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인 거죠. 그리고 그분이 그 사랑으로 여전히 그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십자가를 믿고 바라보는 그 사람은요, 그 인생에 어떤 것도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큰 폭풍우가 몰려올 때 그것을 해결해줄 기적이, 또 다른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놀래킬 또 다른 어마어마한 그 특별한 그 역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에 대한 대답을 주는데 십자가만큼 확실한 게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만큼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능력과 지혜와 권능과 그 은혜를 우리가 크게 발견할 수 있는 곳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참된 질문을 하게 합니다. 도대체 그분은 누구시길래?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는 겁니까? 어떻게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자격 없는 자들을 위해서 그 큰 희생을 감수하시는 것입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가져오게 만드는 것,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뒤가 안 맞지만 자신이 멸망받아야 될 자임을 아십시오. 나를 죽어야 될 자로 여기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뭐 죽음이 왜 두렵겠습니까? 제가 2000년도 그 처음 필리핀에 갔을 때 배를 탔는데 갑자기 그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서 비상사태가 이렇게 나타나, 이게 비상사태가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막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막 배가 가라앉는 거 아니냐 막 이런 그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나 결혼도 못했는데 하면서 막 엄청 두려워했었어요. 이렇게 끝나선 안 되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네, 훈련이었어요. 훈련, 비상사태 훈련. 근데 제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믿음을 배워가고 내가 정말 죽어야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난 그 이후에는요, 네, 그 죽음에 대해서 그래도 모르겠어요. 지금 또 닥치면 모르겠는데 그 두려움에 대한 것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냥 갔던 거죠. 뭐 막 내가 우리 청년들에게 좀 이스라엘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좀 해라, 좀 경험을 해라 그러면 청년들이 하는 얘기가 거기 얼마나 무서운 곳인데요. 테러가 일어나고 막 폭탄이 터지는데 어떻게 갑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뭐, 터지면 터지는 거지, 죽으면 죽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사니까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내가 죽어야 할 자로 또 내가 멸망받아 마땅할 자임으로 자임을 알고 사는 거, 그것이 여러분들 사실 진짜 우리를 참된 기쁨의 그 세계로, 행복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인정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불평과 원망이 사라질 것이에요. 내가 받아야 될 영원한 형벌에 비하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 어떤 것도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좀 묵상하세요. 지옥을 좀 묵상하며 사세요. 그리고 그렇게 그러면 너무 우울하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우울하게 두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멸망받아 마땅할 그 나를 살게 하신 분이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그 복과 어떤 은혜도 누릴 자격이 없는 나를 살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그분이 큰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시며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랑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아는 자로 여러분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세상의 그 어떤 풍랑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우뚝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실 겁니다. 우리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한 신앙의 믿음의 선배의 이야기를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합시다. 우리 로마서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조금 길지만 39절까지 우리 찬양팀은 반주를 해주시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네, 고백합시다. 반주 좀 해주시고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이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사랑 속에 우리가 있음을